창문을 열고 내다봐요. 저 높은 곳에 우뚝 걸린 깃발 펄럭이며 당신의 텅 빈 가슴으로 불어오는 진한 열기의 세찬 바람. 살며시 눈 감고 들어봐요. 몬테지 위를 달리는 사나운 말처럼 당신의 고요한 가슴으로 닥쳐오는 숨가쁜 벗들의 발굽 소리. 누가 내게 손수건 한 장 던져주리요. 내 작은 가슴에 얹어주리요. 누가 내게 탈춤의 장단을 쳐주리요. 그 장단에 춤추게 하리요. 나는 고독의 친구, 방황의 친구, 상념 끊기지 않는 범인의 시인이라도 좋겠소. 나는 일몰의 고갯길을 넘어가는 고행의 방랑자처럼 하늘에 빛빛 몸을 바라보며 시인의 마을에 봄이 오는 소리 들을 테요. 산을 접고 비 맞아봐요. 하늘은 더욱 가까운 곳으로 다가와서 당신의 그늘진 마음에 비 뿌리는 젖은 대지의 애틋한 모습. 누가 내게 다가와서 말 건네주리요. 내 작은 손 잡아주리요. 누가 내 운명의 길동 무대해 주리요. 우린 시인의 벗대 주리요. 나는 고독의 친구, 방랑의 친구, 상념 끊기지